내가 만일 방송인이라면 지금의 정부가 겪는 곤경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생활 쓰레기로 인한 물의 오염의 심각성을 부각시켜 이번 잘못의 원인이 국민에게도 있음을 간접적으로 세뇌시킨다. 페놀도 암모니아도 국민들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데도 말이다. 내가 정부 내의 환경과 관계된 사람이라면 낙동강물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래도 한강물은 먹을만하다고 발표하겠다. 내가 정치인이라면 이번 기회에 한몫 잡아보겠다. 국세청에 드나드는 사람이라면 이 모두 다 국가가 돈이 없어서 간접 자본시설에 투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기회에 국민의 세금을 더 많이 거둘 방안을 모색하겠다. 검찰에서 큰소리치는 사람이라면 포상금을 간첩 잡았을 때의 수준으로 올리겠다. 물론 포상금은 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겠다. 내가 정수장과 관계된 사람이라면 네타쇼를 머리에 두르고 다니겠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어느 애청자분이 낙동강 이번 오염 사건을 보고서는 비분 관계에서 적어 보내신 글인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에 시민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소수의 시민이라면 약수물 사다 걸레 빨겠다. 내가 다수의 시민이라면 뽕도 따고 님도 보고 약수물도 받고 산수도 구경하고 이런 게 우리가 사는 방식이 아닐까 체념하고 타협하면서. 영화 탑건 중에서 데인졸전, 위험한지대 케니 로긴스의 노래였습니다. 자, 이제 낙동강이 그렇게 위험지대가 됐나요? 여러분이 어디 속하십니까? 다수의 시민, 소수의 시민, 그 어디도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쎄요, 조금씩 우리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시일이 지나면 조금씩 잊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잊을만 할 때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구 북구 산격동에서 미스터 조라고 하셨어요. 구로구에 사는 정현이랑 듣고 싶다고 이 곡 신청해 주셨고요. 그 밖에도 국민학교 동창인 김영은이와 듣고 싶어요 하면서 정상욱 씨, 홍태철 씨, 강희절 씨는 강희정 씨, 그리고 박의병 씨, 임성균 학생, 고덕구 씨, 대전 서구 괴정동에서 사이화 씨, 문영래 씨, 정헌순 씨, 이민호 씨. 정말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탑건을 이렇게 많은 분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배호진 씨 이런 사연 보내주셨네요. 20번째의 생일이지만 지금껏 누구에게도 내 생일날에 초대해서 같이 있었던 적, 잊고 싶었던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꼭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지금 아마 들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 내 생일날 시간 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다고요? 자, 28일날 함께 하십시오. 28일날이 아니네요. 28일입니다. 아유, 아나운서가. 자, TV 드라마, TV 시리즈 남가북의 테마 띄워드릴게요. 김영주 씨가 신청해 주셨고요. 동작구 노량진 이동에서 이은정 씨도 신청해 주셨네요. 들어보시죠.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 예술학교.

영화 조일러 클럽 중에서 백조의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 조일러 클럽도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개봉했나요? 자, 오늘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는 새 영화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첫 영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입소문 들으셨을 거예요. Mrs. Doubtfire입니다. 이 영화는 로빈 윌리엄스가 북치고 장구치는 영화입니다. 1인 2역에다가 여장까지 하고 나온다는 걸로 이미 꽤 알려진 작품이죠. 중년 남자 다니엘, 로빈 윌리엄스는 아내 미란다, 셸리 필드 그리고 세 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사는 가장입니다. 단지 그에게 흠이 있다면 너무 무능하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자신을 예수가라고 생각하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는 것이 그 무능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자신은 뭐 이 무능을 그저 조그만 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아내는 그 반대지요. 허구한 날 바가지만 긁어대던 아내 미란다가 결국은 이혼을 결심합니다. 차라리 남편과 헤어져서 자기가 애들을 먹여 살리는 게 낫다고 판단한 거죠. 다니엘은 아내의 이런 결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쫓겨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아이들이 걱정돼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은 아내 미란다가 신문에 낸 광고를 봅니다. 유모를 구한다. 이런 광고죠. 그 순간 다니엘은 기막힌 생각이 떠오릅니다. 평소 예술가라고 자처해온 그이니만큼 변장 하나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아버지에서 유모로 탈바꿈한 다니엘. 이제 그는 밤에는 남자가 되고 낮에는 여자가 됩니다.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이 시작된 것이죠. 참 이 기발한 Mrs. Doubtfire는 앤 핀의 소설을 영화로 옮긴 작품인데요. 나 홀로 집에 홈얼론을 감독해서 걸어다니는 아이디어 뱅크로 대접받고 있는 코미디 영화의 귀재인 크리스 컬럼버스 감독이 연출했습니다. 자, 그럼 Mrs. Doubtfire의 메인 테마 들어보시죠. Mrs. Doubtfire, 하워드 쇼가 음악을 맡았습니다. dances, shoo-bop, see Scooby-Doo, Shoo-Bee-Doo-Clip. 지금 방금 들으신 곡은 지금 소개해드릴 아주 귀엽고 상큼한 사랑 영화의 그 첫 장면에 흐르던 곡입니다. 바로 소피 마르소와 인도차이나의 뱅상 페레가 주연한 팡팡인데요. 자, 첫 장면은 바로 팡팡과 알렉산드르의 실루엣이 고무줄을 입에 물고선 밀고 당기는 그런 실랑이를 벌이는 그런 실루엣이 쫙 보여요. 그때 흐르던 곡 La course est ferrée. 하이킹과 마법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자, 팡팡. 팡팡은 향수 제조를 공부하는 아주 매력적인 아가씨입니다. 방학이 돼서 할머니 댁에 놀러간 팡팡은 거기서 젊은 청년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역시 할머니 집에서 하루 묵기로 한 알렉산드르라는 청년이죠. 방이 모자란 탓에 이 두 사람은 만난 첫날부터 같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르에게 첫눈에 호감을 느낀 팡팡과는 달리 알렉산드르는 무심하게 짝이 없어요. 겉으로는 무심하지만 알렉산드르 역시 팡팡 같은 매력적인 아가씨에게 사실 관심이 없을 리가 없지요. 다만 그가 원하는 것은 정신적인 사랑입니다. 육체적인 관계는 아름다운 정신의 사랑을 무너뜨린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죠. 팡팡은 그런 알렉산드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남녀간의 우정이라니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팡팡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르가 펼치는 노력은 그녀를 감동시키기도 남습니다. 파리에서 저녁을 먹고 차는 비엔나에서 마시자면서 영화 촬영 세트장으로 알렉산드르는 팡팡을 데려가지요. 그곳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비엔나의 모습이 거대한 세트로 꾸며져 있습니다. 또 바다를 보고 싶다는 팡팡의 말 한마디에 그녀에게 수면제를 먹여놓고 밤새도록 차를 몹니다. 잠을 깨고 보니까 바다에 와 있는 거예요. 정말 팡팡은 감동하죠. 아니, 팡팡이 아니라 어떤 여자라도 이 정도면 감동하고도 충분히 남겠죠. 눈물까지 흘릴 것 같은데요. 여하튼 이렇게 팡팡을 감동시키는 알렉산드르지만 팡팡은 그의 곁을 떠납니다. 알렉산드르가 자신의 손도 잡지 않는 이유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요. 시간이 흘러도 팡팡을 잊지 못하는 알렉산드르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 하나를 생각해냅니다. 일단 팡팡이 새들어있는 아파트 방 바로 옆방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벽을 허물고 자신의 방에서만 팡팡의 방을 볼 수 있는 전면 거울을 설치합니다. 이제 알렉산드르는 팡팡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지요. 이때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 알렉산드르 자르댄 감독인데요. 신예 감독이죠. 이 팡팡은 자신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쩐지 뭐 옛날에 본 영화들이 막 생각이 나네요. 그 벽을 허무는 거는 뛰지 말고 걸어라. 그 캐리 그란트가 주연한 옛날 영화도 생각이 나고요. 어떻게 보면 어느 날 밤에 생긴 일, 그 클라크 게이블의 영화도 조금 가미된 것 같고 여튼 아주 멋진 로맨스일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 장면에 흐르던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면은요, 알렉산드르가 멍하니 앉아있는데 팡팡이 갑자기 유리를 깨고 알렉산드르의 방으로 건너옵니다. 그리고는 팡팡은 이렇게 말을 하죠. 매일 나를 유혹하지 않으면 떠나버리겠어. 그러고서는 둘은 키스를 하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자, 엔드 타이틀로 쓰인 Quattro Alvasia 들려드립니다. 너무 적나라한데요. 이거 제가 미리 말씀드릴 걸 그랬어요. 미성년자 청취불가라고 너무 열심히 둘이서 접촉을 하는 것 같아요. 강남구 일원동의 이문영 씨, 혹시 동생 지금 듣고 계시는 거 아니겠죠? 생일을 맞은 국민학교 5학년짜리 동생에게 이제부터는 잘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팡팡 중에서 꽈뚜르 할로아시아 엔드 타이틀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문제작으로 평가받는 작품 한편 소개해드릴게요. 제작 당시부터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 하면 우리 일단 이 영화가 떠오르죠. Sex, Lies and Videotape이요. 26살 때 만든 데뷔작인데 바로 이 영화로 깐느를 정복한 연출가입니다. 그가 다른 모든 프로젝트를 뒤로 미루고 두 번째로 만든 영화가 바로 카프카인데요. 국내에서는 개봉이 계속 늦춰지다가 마침내 이달 말에 개봉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개봉 극장이 아주 의외예요. 연세대학교 안에 있는 100주년 기념관이라고 합니다. 캠퍼스 안에서 상업 영화를 돌린다는 것이 다소 생소하기도 한데요. 극장 수가 턱없이 모자라는 우리 실정을 생각해보면 일단은 반갑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영화의 배경은 1차 대전 후인 1919년, 좀 어두운 프라하입니다. 주인공인 카프카는 소설 변신을 쓰고 있는 중인데요. 그 첫 부분 소제목 때문에 무척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는 낮 시간에는 노동자 재해보험협회 사무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작은 다락방에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소설을 쓰는 문학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카프카의 친구 에듀월드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카프카는 시체 안치소에서 친구의 죽음을 확인하죠. 검찰 측은 에듀월드의 죽음을 자살로 추정하지만 카프카는 거기에 강한 의문을 품습니다. 그래서 카프카는 에듀월드의 여자친구인 가브리엘라와 함께 이 사건의 내막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카프카의 생활은 마치 그의 소설처럼 끔찍한 악몽 속으로 빠져듭니다. 의문의 살인이 계속되고 이상한 사람들이 카프카를 뒤쫓습니다. 마침내 카프카는 이 모든 일들이 미치광이 과학자 무르나우 박사의 지시라는 걸 알게 되죠. 이 무르나우 박사는 자신의 실험을 위해서 인간을 개조하려는 인물인데요. 카프카 역시 그 박사 앞에 끌려오게 됩니다. 영화 카프카는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작가인 프란츠 카프카를 실제 모델로 하고 있는데요. 그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모두 픽션입니다. 그러니까 꾸며진 얘기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꾸며진 얘기들의 주제는 곧 카프카 자신의 소설 속에서 일관되게 추구해온 인간의 끝없는 불안과 죄의식, 그리고 고독한 영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카프카의 소설에서 나타나는 주제를 실제 카프카를 등장시켜서 영화로 만든 그런 좀 색다른 작품이죠. 스티븐 소더버그에 대한 기대 외에도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들의 이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카프카 역에는 연기파 배우 제레미 아이언스가 등장하고 있고요. 가브리엘라 역에는 블랙 위도우의 테레사 러셀, 또 그루버크 형사 역에는 뮤직박스에서의 제스카 링의 아버지로 등장한 아민 뮬러 스타르가 이렇게 열연합니다. 이 밖에도 콰이강의 다리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알렉 기네스, 또 불의 전차의 이안 홀름 같은 노장 배우들이 모두 저마다의 개성을 자랑하고 있는 아주 기대되는 영화죠. 자, 이 카프카의 메인 타이틀 띄워드릴게요. 동유럽의 대표적인 악기죠. 챔발로 소리가 아주 산뜻하게 들리는데요. 음악은 섹스 거짓말 비디오 테이프에서 역시 스티븐 소더버그와 콤비를 이뤘던 클리프 마르티네스입니다. FM 영화 음악입니다. Time waits for nobody. Time waits for nobody. We all must plan our hopes together, or we'll have no more future at all. Time waits for nobody. Deaf and dumb and blind, I know that sounds unkind, but it seems to me we've not listened to or spoken about it at all. The fact that time is running out for us all. Time waits for nobody. 서울 관악구 봉천 11동의 최상희 씨, 고맙습니다. 덕분에 정말 못 듣던 음악을 잘 들었네요. 락 오페라 타임 중에서 프레디 머큐리의 노래 타임이었습니다. 이 타임은 락 오페라인데요. 무대는 지구로부터 230만 광년이나 떨어진 안드로메다 은하계의 우주 법정입니다. 여기는 죽음도 병도 없는 그런 세계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구의 한 락스타가 애인과 함께 불려오면서 얘기가 전개되는데요. 지구가 우주의 평화와 질서를 파괴한다고 이 안드로메다 이 별에서 그 피고로서 그 대표로 이 락스타와 애인을 불러온 것이죠. 락스타로는 클리프 리차드가 연기하고 있고요. 로렌스 올리비에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락 오페라에서 불렀던 가수들의 노래가 아니라 타임이라는 음반이 나왔을 때는 다른 가수들이 음반에 노래를 취입하고 있어요. 퀸의 프레디 머큐리나 존 레논의 아들인 줄리안 레논, 또 디원 워익 같은 가수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죠. 자, 지금 마포구 신수동의 박현주 씨는 친구분 댁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실 것 같아요. 정말 신랑이 출장을 가는 바람에 친구들 은영이, 미자, 선영이, 희숙이 이런 친구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셨는데, 자, 아주 기분 좋으시겠어요. 자, 다음은 지난주에는 한번 그냥 넘어갔던 순서입니다. 내가 아끼는 영화, 잊을 수 없는 영화, 가수 박정은 씨입니다. 네, 이 코너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최연소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직도 나이가 어리다는 걸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박정은 씨를 꼭 만나달라는 그런 엽서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반갑습니다. 너무나 반갑습니다. 요새 한창 바쁘시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조금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네요. 공연 연습하느라고요. 콘서트요?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아주 밤새도록 연습하는 바람에 지금 살이 더 빠졌대요. 어느 정도 나빠지셨어요? 글쎄요, 처음에 우리나라 제가 미국에서 왔을 때 9kg 빠졌는데요. 거기서 좀 더 빠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상이 안 가시겠죠? 얼마나 네. 살이 빠졌는지. 박정훈 씨 하면요, 고음에 아주 강한 가수로 유명하시잖아요. 어디까지 올라가세요? 3옥타브 반이에요. 네. 그러면 굉장히 높은 거니까 아주 높은 컨디션이 좋을 때는 미, 파 정도까지 나고요. 보통 때는 도, 높은 도는 항상. 어머님께서 그렇게 노래를 잘하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 소문이? 네, 어머님이 노래를 잘하세요. 그리고 제 목소리는 어머님 목소리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어머님한테는 감사드려야 된다. 목소리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주로 짬이 나면은 뭘 하세요? 보통 음악 듣고요. 비디오 테이프 많이 봐요. 아, 그 노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영화 광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네. 박정훈 씨도. 저는 광은 아닌데요. 네. 광까지는 안 갔어요. 네. 근데 강까지는 간 것 같아요. 어떤 종류의 영화? 될 수 있으면 좀 밝은 영화들 많이 봐요. 밝은 영화들 많이 보고, 아무래도 이제 힘든 하루였으면은 이제 코믹물 많이 봐가지고 좀 웃고 그러려고 그러고 코믹물 많이 네. 보고, 될 수 있으면 그 슬픈 영화 쪽은 안 보려고 그래요. 왜요? 그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가슴이 굉장히 아프고 그게 진짜 장난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2, 3일까지 그 휴유증이 가기 때문에. 아, 슬픈 영화를 보면? 네, 꼭 그래요. 그게 처음에는 이게 왜 이러지 그랬는데 매번 볼 때마다 슬픈 영화 봤다 하면은 꼭 그냥 그런 것들이 마음에 남아가지고요. 네. 될 수 있으면 좀 피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또 특이하시네요. 그러면 이제까지 보신 영화 중에서요, 네. 하나만 좀 집어주세요.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영화다 하면 어떤 영화를 꼽으실 수 있으세요? 아까 제가 어머님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본 영화 참 많은데 제가 기억 중에 가장 남는 건 제가 미국 들어가기 전에 국민학교 학생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벌써 오래됐죠. 16년, 17년 뭐. 네. 미국에서 들어가서 생활한 지가 벌써 16년 됐으니까요. 그랬는데 아주 어렸을 때니까 국민학교 1, 2학년 때 제가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극장에 갔어요. 네. 극장에 가가지고 본 영화가 바로 그 러브스토리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러브스토리, 또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영화인데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어머님이 보고 싶어서 순전히 저를 끌고 가셨는데 저는 그냥 무슨 스토리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보고 있다가 그 예를 들어서 입 맞추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게 나오면 어머니께서 눈을 가리고 그럼 저는 귀를 쓰고 보려고 그랬고 그랬는데 그 당시엔 이제 영화 스토리 이해도 못했고 다만 기억에 남았던 게 그 멜로디가 기억에 남았었어요. 음악 멜로디가. 아, 노래가 좋다. 네. 그 음악이 멜로디가 참 기억에 남았었는데 제가 미국 들어가서 약간 좀 나이가 들린 무렵에 어떻게 우연히 판에서 그 노래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노래가 그 노래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TV라든지 영화를 통해서 러브 스토리라는 영화를 좀 철이 들고 봤을 때는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네. 아, 이게 참 이런 슬픈 영화였구나. 이게 내가 초창기 때 제일 처음 때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가서 어머님이랑 같이 가서 봤던 영화가 바로 이 영화였구나. 그래서 기억이 굉장히 남아요. 그 영화도 슬픈 영화니까 휴유증이 굉장히 크셨겠네요. 네, 굉장히 컸는데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는 그게 그건 것 같습니다.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으세요? 저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그 영화에 대해서 누가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에 남는 건 그 처음에 영화가 시작할 때 네. 그 남자 주인공이 벤치에 앉아가지고 회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그렇게 슬프게 보였고 참 인상적으로 보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게도 보였어요. 남자가 참 외로우면서도 그 남자만이 풍길 수 있는 그런 매력이라든지 참 멋있다. 첫 장면이 좀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네. 그 주제곡이 상당히 아 그리고 또 있습니다. 네. 그 남자가 어마어마한 부자 집 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도 그 멜로디가 상당히 기억에 남았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멜로디를 지금 직접 조금 들어보면 더 좋겠나요? Where do I begin? 다라라라 나디리 라라라라 다라리리리 다라리리 다라라 늘 수고하시는 김지연 리포터가 오늘은 정말 보람 있었을 것 같아요. 박정훈 씨의 노래도 직접 들어보고요. 정말 노래 잘하는 가수죠? 자, 러브스토리의 테마 들어봅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망원일동에서 친구 유덕이야 듣고 싶다고 하신 박주연 씨, 그리고 친구 희수의 생일을 축하해 주신 강남구 청담동의 이효은 학생. 잘 들으셨습니까? 러브 테마의, 러브 스토리의 러브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좀 마음이 급하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이죠. 부산 동아대학교 영화예술연구회의 나현 씨가 하루하루 영화 냄새를 맡으며 즐거움을 찾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곡을 한 곡 시청하셨어요. 동아리 회원들끼리 설립한 해피니스 프로덕션의 창립 제3호 작품이 아주 멋지게 탄생했다고요. 자, 신청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용산동의 신미선 씨, 그리고 양천구 신월 7동의 김용진 학생 함께 들어주십시오. 위트니스 중에서 Building the Band 들으면서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